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합동군사 연습에 항의해서 영국 혁명적 공산당 막슬레닌주의 영국 조선친선협회가 21일 영국 주재 미국 대사관과 남조선 괴뢰 대사관 앞에서 각각 시위를 진행했습니다.